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신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마저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도 인사 못 나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떡국도 드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시고 또 기도의 제목도 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새해 결단하시고 기도하신 제목들 중에 목회자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밖에 나가시면 결단과 기도 제목 그 노트가 있습니다. 메모를 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한 해 동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맞이하여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는 무슨 기도와 무슨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사시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90편 앞부분에서 8절까지 보시면, 9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삶이 수고와 아픔과 또 어려움으로 가득 찬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떠나 살기까지 하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많이 애씁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슬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우리의 죄와 악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고초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 주님의 심판의 분노가 폭발하기만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죄와 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보람과 행복이 없는 삶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죄와 악이 넘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벗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죄와 악의 그 심판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 죄와 악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회개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시편 90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잠깐 기도했습니다마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물론 습관적으로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도 두드려주는 분이 없으면 무슨 낙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그분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기도를 드리시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또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그냥 보내버리지 않고 그 삶을 조직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잘 정돈해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복을 내리십니다. 인생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셀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세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보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또 일기장에 써가면서 장부를 쓰듯이 일기장에 써가면서 자기의 삶을 계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은 우리가 삶을 계수하는 것 Count your days 우리의 날을 하루하루 세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나간 날들을 여러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날을 셀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 인생은 너무 참담해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들 기억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세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여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있으신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했던 순간들을 회고해 보시고 계수하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잘 살피는 분이 그리고 현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잘 반성을 하시면 미래에 대해서도 바른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더 바람직하고 더 행복한 쪽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과거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나의 미래에 남은 날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남은 날을 세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두로와 시돈으로 빌립보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대로 정해놓으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 우리의 미래를 셀 수 있다면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날을 하나님께 셀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예수님도 경고하셨죠.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성전에서 받아들고 대주제여 종에게 약속하신 그 날을 내가 드디어 체험했습니다 라면서 메시아를 받아들고 기뻐하고 축복했던 시므온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노인들은 꿈을 꾸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해서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믿습니까?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노인들은 절망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예언을 하는 그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 스스로 노인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다 젊은 언니 오빠들처럼 보입니다마는 스스로 혹시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를 펼쳐가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은 장로교회에서 은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 장례식을 안 치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 진심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8순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도 8순이 계신 줄 압니다. 100세까지 사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인들이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눈치 보지 않고 진리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은 장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신기하고 신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얼마나 즐겁고 기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잘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카를로 차폴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시계와 문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1300년에서 1700년대까지 유럽의 시계는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이런 책을 지은 분이세요. 미지북스에서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이 책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계를 만들 수 있는 나라, 시계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은 사실은 전쟁 무기도 잘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다. 그래서 이 기계식 시계를 만든 유럽이 강력한 대포와 화포와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유럽 중심으로 쓴 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인류 수많은 대륙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미개했던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유럽입니다. 그런데 기술력이나 경제력에서 많이 밀렸던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고 쟁패하고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민감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한 이 기술력이 가장 뒤처져 있던 유럽을 세계 최강 대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개수하면 여러분의 삶을 세보시면 지혜를 얻습니다. 후회하는 마음 이것도 지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다급한 마음 이것도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두려워합니다. 아까 미래를 개수할 수 있는 미래의 시간을 개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했지만 사실은 두렵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내 기대보다 훨씬 더 짧다면 얼마나 불행해질까 그 순간부터. 그러면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라도 의사로부터 무서운 선고를 들을까 봐.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잘 알수록 훨씬 더 유익하게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비록 짧을지라도 그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보니까 너무 거리가 벌어졌어요. 목적지가 눈앞에 보여요. 자기는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여유가, 이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잤는데 거북이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남은 시간이 적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데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개수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날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많은 날, 그 많은 날은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일생은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 때 남아있는 여생이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개수하는 사람은 하루를 아끼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시편 저자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90편 14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멘.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평생토록 일생 동안 충분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이란 말은 원어로 친절하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저를 아침부터 만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지원 권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집사님 부부랑 함께 다녀왔습니다마는 2층 방에 이 아드님 가정에서 2층 방에 사십니다. 방에서 나오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방에 가면 바닥에 이 쿠션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많이 넘어지셔가지고 거동이나 이런 거 많이 못하시고 넘어지시더라도 부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쿠션이 깔려있는 방에서 거의 갇혀 있다시피 사십니다. 너무 안타깝죠. 오늘 내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 스스로 볼일을 볼 수 있고 나 혼자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관절과 시력과 모든 것을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에게 새날은 악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인생을 만족해 하실 때 나에게 기쁨이 넘친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잠자리에서 깨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만족해 하실 때 나의 하루가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면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생 동안이란 말은 원어로 보시면 모든 날이라고 돼 있어요. 나의 모든 날. 그래서 하루하루를 다 모아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날들이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근데 이 즐겁고라는 말이 원래는 즐겁게 소리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즐겁게 외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경배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소리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즐거운 부르짖음입니다. 즐거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큰 소리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뭐가 즐거운 소리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십시오. 가능한 한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시편 90편 14절에 나오는 즐겁고, 이것은 소리를 즐겁게 낸다는 뜻이고요, 기쁘게 하소서, 이것은 마음이 기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기뻐야 찬송을 하죠. 마음이 기뻐야 칭찬을 하죠. 마음이 기뻐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소리 일단 지르시고 보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큰 소리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이 따라갑니다. 네. 이 심리사, 정신과 의사 찾아가지 않으셔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기쁘려면 사실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 문제가 속을 썩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족들이 또 친척 친구들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관계 속에 임할 때 또 기쁨이 넘치게 되지요. 주여, 나를 날마다 즐겁고 나의 일생 동안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도 믿습니다. 사업장에, 직장에 간섭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제압하시고 진압하시고 다스리셔서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기쁨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쓴 바다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고통의 바다. 그래서 멋있게 고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외롭게 둥둥 떠다니는 이력 편주, 그 배에서 투쟁하는 사람을 인생으로 묘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인생은 고통의 바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바람을 잠재우시고, 아니 그 바람을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고통의 바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바다,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5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인지, 화를 바꾸어 복으로 바꾼다는 말인지 약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만은 전화위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화를 바꾸려고 노력하면 더 힘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평생 기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쁜 소리를 바라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것, 그것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의 기쁨이 날마다 계속되기 위해서, 평생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시편 90편 16절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진정한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기뻐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영원한 기쁨을 맛보시려면 하나님의 대사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의 사명을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믿습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이 있으려면 우리 삶에 남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듣는 이야기,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에서 들었던 이야기,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 델리 가게를 잘 번창하게 했더니 랜드로드가 악의적으로 계약서를 트집 잡아서 쫓아내고 자기가 그 차지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허탈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이고 시장을 개척하고 커뮤니티 속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사업체를 뺏겼을 때 너무너무 허탈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없어질 그 사업장이 그렇게 되어도 마음이 속상한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시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불에서 다 불타고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같이, 은같이 정결하게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 앞으로 하시게 될 일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물론 존경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대대로 남는 그런 업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책에 남을 만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가정에,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남겨질 만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90편을 따라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날마다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에 걸맞는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하나님께 기림이 되고 인정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두고두고 유익함이 되는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님, 오늘 시편 90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봅니다. 2018년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19년에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침마다 저희들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